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손을 잇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로 한 주간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아 같은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혼돈의 세상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고개를 숙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찬미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라고 하셨지만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올라와 찬미의 기도를 드려오니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하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 하였지만 우리의 마음은 탐심으로 가득하여 세상 물질을 더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기도해야 했지만 기도하지 못하였고 용서해야 했지만 저주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해야 할 것만 미워했고 주의 뜻을 이루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죄송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은밀한 죄악들을 자백하며 묵묵히 찬미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인자와 사랑이 한이 없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용서를 구하며 주께 돌이키는 모든 자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3장이 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아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스할 곡식만 또다 그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다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저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 시간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사죄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병든 마음과 육신의 질병, 깨어진 가정과 이 세상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이렇게 두려워하는 연약한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인이 무엇인지 구하고 위기 속에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셨으니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믿는 저희가 더욱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후에는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일에 귀한 성도의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는 다짐하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우리 모두가 훈련되어 드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져서 깊이 새겨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삶에 생수의 강이 넘쳐오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가정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하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우리 모두가 협력하고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모두가 세상의 화려한 빛이 아닌 예수님의 따스한 사랑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213장 1절 4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에 흩어져 살다가 다시 함께 모여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구별하여 교환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물질은 우리의 땀이요 눈물이요 헌신의 고백입니다. 주님, 오늘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려진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 온전히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 영광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형편을 돌아보아 주시고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우리의 생업 위에, 학업 위에, 또 우리의 미래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신만을 위하여 움켜쥐는 인생이 아니라 눈을 돌려 나눠주고 섬기고 베푸는 인생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보호하여 주시며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우리 좌우로 한 번 더 인사 나눌까요?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귀한 예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되는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염려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부터 그래도 예방 차원에서 우리 악수하지 않고 또 이제 뭐 목례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고 있는데요. 악수하다가 이제 목례만 하니까 이제 막 어색하대요. 뭔가 빠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은 사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라도 서로 이제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스크 쓰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좀 이제 몸 불편하신 분들은 이제 마스크 쓰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가 잘 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재직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사에 오늘 그 별지 있잖아요. 우리 그 성경금 작정 또 기도헌신 작정 있는데, 저희는 뭐 대부분 재직이니까 지금 다 해당이 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또 그렇게 작정하고 또 그렇게 헌신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래도 이제 재정이 없어요. 그러신 분들은 이제 기도 헌신하시면 됩니다. 기도 헌신. 여기 기도 헌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매일매일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쩌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또 성경금 또 그 기도 헌신, 여러분 시간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내가 10분씩만 기도해도 일주일에 한 몇 시간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다 그냥 다 계산해 볼 거예요. 이게 몇 시간 될까? 우리가 한 주 동안 기도 몇 시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더 우리 기도하는 일에 더 같이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는 신앙이 연약해서 믿음의 성장이 더 필요하다, 양육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체하지 마시고 말씀해 주시면 여러분의 시간에 맞춰서 이제 맞춤 양육이 들어갑니다. 맞춤 양육. 아침, 점심, 저녁, 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시간에 맞춰 드릴 테니까 그리고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훈련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오후에 당회 있겠고요.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1년 성경 읽기표 우리 연초에 나눠드렸는데 그냥 이거대로 꾸준히 읽으시는 분들도 보니까 또 여러 분 계신데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셔서 좀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 이건 이거대로 계속해 나가시고요. 공동체 전체가, 우리 교회 전체가 그래도 올해 교회 생활 이렇게 했는데 1년에 성경 한 번은 읽자. 근데 그냥 읽으라고 하니까 잘 안 돼서 여러분 좋은 도구가 나왔습니다. 좋은 도구. 그래서 이제 우리 벌써 이제 2월이니까 이제 200일 동안 하루에 3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만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막 뭐 걸어 다니면 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언제든지 여러분 이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하는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사실 한국 교회에 선물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작년부터 이거를 이용하고 너무나 많이 도움들을 받고 있는데 이 드라마 바이블 이걸 앱을 깔아야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 혹시나도 잘 모르실까봐 한번 이제 띄워주시면 잠깐 해볼까요? 보이십니까?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이제 실행을 하고요. 거기 나와요. 드라마 바이블 이제 검색하면 예, 그거 클릭하시고요. 설치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앱이 이제 설치가 돼요. 자동적으로 저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이제 받으시면 되시고요. 이제 자동적으로 이게 계속 뜨는데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이제 달력 모양의 버튼, 이제 200일 이제 날짜 새 파트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200일 클릭을 하시면 200일 동안 성경 구약 한 번, 신약 두 번 그렇게 이제 누를 수 이제 읽을 수 있도록 하루에 시편 또 구약 신약 시편으로 성경 마무리하고 이렇게 딱 30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제 그냥 걸어 다니면서 얼마든지 읽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만 여러분 꼭 투자하셔서 올해 성경 한 번 못 읽으면 아 이게 좀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읽어 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부지런히 읽으셔서 그리고 성경 1독 하신 분들은 이제 신고해 주세요. 이제 선물도 드리고 격려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우리 전사님들한테 도움 청하세요. 그냥 핸드폰에 다 깔아드릴게요. 우리 어르신분들 다 깔아드릴 테니까 그렇게 도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식사 우리 표정태 장로님 섬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미아하는 우리 남성교회 팀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분들 계속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지금 다 많은 환자들이 계신데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까지 우리 음양 헌금들 여러분 동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이번 주에 이제 음양 공사 좀 마쳤습니다. 그래서 아직 기계가 좀 익숙치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많이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계는 이제 잘 활용해야지 더 잘 이제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신약성경 61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두 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느냐.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워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며 정말 혈류증이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정말 내미는 심정으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혈류병 여인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면 우리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네가 그동안에 무엇을 해왔는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무슨 착한 일을 했는지, 어떤 자격이 있는지 조금도 묻지 않고 주님은 뒤에서라도 베푸시는 그 은혜의 문을 열고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예요. 손을 내밀어 그 주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왜 죽어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죽는 것입니다. 주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옷을 대면 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보혈의 피로 깨끗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 내 내면의 상처를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부정을 끊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든지 복음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를 해결케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자정하여 주신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행위를 묻지 않고 우리의 삶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자격을 묻지 아니하시고 오로지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혈류증 거인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그 믿음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온전히 남받은 역사들이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혈류증 걸린 여인이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그의 부정함이 사라지고 예수의 의가 그의 가운데 임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여, 오늘도 주의 믿음으로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에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의 빛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고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을 받게 했던 모든 죄의 문제들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정죄되는 모든 부분들까지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구체적인 문제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아버지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충만히 충만히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그렇게 일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아버지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회복의 이름, 생명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를 원하고 정말 그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우리 안에 있는 고질적인 모든 문제들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 그 주님의 복음의 선포가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이 믿음이 더욱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세상 가운데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 교회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